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 즈음에서 중국 잡지와 영국 신문이 특집했습니다. 중국 홍콩 잡지 국제연계 7월호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저국해방전쟁 승리 63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이런 제목의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영국신문 라인 오브 마치 7월호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전쟁의 도발자로서의 미국의 정체와 천인공노할 야수정 만행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고 거부하면서 핵전쟁 연습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는 미국의 책동에 대해서 폭로 규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